묻지 마세요.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.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. 고향도 묻지 마세요.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.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.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. 돈 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. 그냥 쉬었다 가세요.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싫음 모두 다 잊으시구려. 세상에 인간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. 돈 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. 그냥 쉬었다 가세요.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싫음 모두 다 잊으시구려.